어디서 들리는 소리 내 가슴을 조이는 그 소리 그러나 오지 않네 이 밤이 지나도록 안타까운 내 마음은 끝일 줄 모르고 님이 오는 소리만 기다려져 님이 오는 소리만 기다려줘 기다리는 내 마음에 기쁨이 넘쳐흘러라 그대 나를 찾아서 저기 오네 푸른 꽃 가득 안고 행복을 가득 안고 기다리는 내 마음에 꽃을 피우네 어서 와요 그대여 기다렸어요 행복한 꿈을 꿔요 옛날같이

감으면 생각나네. 떠오르는 너의 모습 가슴 깊이 새겨지네. 그 많은 추억들이 우리 둘 죽으면 언제나 얘기하리. 하루 해가 기울 때면 너와 나는 가슴 아픈 많은 날이 한없이 흘러갔네. 우리 둘 죽으면 두 마음은 꽃이 되어 아름답던 지난 날을 언제나 얘기하리. 속삭일 때면 붉은 너